때까지 꿈을 넘나들듯 난 널 만나 모든 게 새로워 널 바라볼 때면 다음 얘기 미쳐 난 잊고 마는 걸 눈빛 네 표정 그 향기 네 말투 다 사랑스러운 미소 짓게 돼 너도 같은 마음 어느 너는 너